안녕하십니까. FM 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몇 해 전에는 금강산 댐 소동, 올해에는 불바다 소동. 이렇게 주기적으로 터져나온 북한 남침설은 이제 물불을 다 거쳐서 한 가닥 연기처럼 슬그머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진짜 이유 아십니까? 저도 세미 깊은 물이라는 잡지에서 봤는데요. 한번 웃어보라고 싫은 듯한데 글쎄요. 정말 웃고 넘어갈 수만 있을런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 교통 체증 때문이다. 북쪽의 지상군을 광주나 부산까지 3일 만에 투입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길이란 길은 모두 피난하는 차로 가득 찰 테니까. 둘째, 마실 물이 없다. 한강, 영산강, 낙동강 물이 모두 오염되어 남침을 하면 식수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일 테니까. 셋째, 국권 장악이 불가능하다. 설사 남침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관례상 책임자 처벌은 불가능하고, 더구나 뇌물을 쓸 돈이 없어서 선거에 이길 수 없을 테니까. 영화 비터문 중에서 조지 마이클이 불렀죠. Faith,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우리 막내 한일이 군대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언니가, 아니 누나가, 그리고 어머니가 사랑한다고 전해달라고

제가 늘 이 스튜디오, 좁은 스튜디오 안에서 방송을 하다 보면 가끔 숨이 막힐 때, 답답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공기정화기가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는데 오늘은 공기정화기가 전혀 필요 없는 날입니다. 산소 같은 분이 제 옆에 와 계시거든요. 안녕하세요, 영일 씨. 네, 안녕하세요. 네. 이영입니다. 산소 같은 여자 하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데요. 그렇죠? 글쎄요, 이영애라는 말보다 산소 같은 여자라 그러면 훨씬 더 저를 잘 아시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네. TV 광고를 찾아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런데 그 산소 같은 여자라고 선전하시는 그 화장품 네. 광고만은 너무나 재미있고 또 네. 이영애 씨를 보기 위해서 찾아보는데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네. 사람들이 다들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참 반응이 좋죠. 예, 다행히도 참 좋으니까 저도 보람이 있어요. 예. 예. 최근에 본 게 제가 피진가 어서 그 네. 보디가드로 그렇죠. 했던 거죠. 예, 예. 참 그 짧은 광고지만 연기력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글쎄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한 15초 내지 30초인데요. 저는 그걸 찍기 위해서 한 편의 영화를 찍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영화 같아요. 근데 예. 특히 많이 달리고 그런 그렇죠. 장면이 많잖아요. 예. 그걸 위해서 무슨 체력단련 같은 거 하세요? 체력단련은 물론 해야겠죠. 해야 되는데 예. 굳이 뭐 변명을 들자면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것도 있고 네. 하지만은 뭐 여러 번 반복을 하니까요. 예. 예. 다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또 네. 그 다음은 과연 무엇이 나올까 굉장히 예. 궁금해할 것 같아요. 예. 여름편. 혹시 여름편에 대한 힌트 조금 주실 수 있으세요? 여름편도 뭐 거의 분위기는 비슷해요. 예. 예. 그런데 뭐 미리 알려드리면 재미가 없죠. 네, 기대만 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내 인생의 영화 다섯 편을 이영희 씨의 영화 얘기를 들어보는 순서인데요. 네. 첫 번째, 어떤 영화가 가장 인상이 깊었나요? 우선은 제가 좀 오래됐죠. 생각해보면 중3 때 고입 시험을 네. 치른 뒤에 작은 오빠하고 봤어요. 작은 제가 위로 오빠가 둘이거든요. 네, 외동딸이라고 들었어요. 예, 제가 막내예요. 네. 근데 작은 오빠하고 그때 영화관을 제가 한 중학교 들어와서 처음 갔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영화가 저한테 그렇게 감동이 깊었던 거는 그동안에 쌓였던 스트레스도 물론 많았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모차르트를 좋아했고 그럼 무슨 영화인지 아실 거예요. 예, 아마데우스는요. 그렇죠. 예. 예.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우선은 시작의 도입 부분에 나온 그 곡이 너무너무 저한테는 깊게 와닿기 때문에 네. 눈물도 조금 흘렸어요. 영화 내용도 모르면서. 음악만 듣고. 예, 여러분도 들으시면은 네. 그만큼 감동이 깊을 줄 알아요. 예. 바로 교향곡 25번 1악장입니다. 교향곡 25번 1악장이요? 네. 그게 가장 인상적인 곡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영화 속에서 네. 이 곡 외에도 뭐 어떤 면이 그렇게 가슴에 와닿았던가요? 우선은 전반적으로 흐르는 그 모차르트의 음악이 네. 전체적으로 그 영화이기 전에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을 와닿는 그 분위기가 우선은 좋았고요. 일단 음악이 그렇죠. 가장 인상이 나요. 예, 그거는 거의 3분의 네. 2 이상을 차지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모차르트에 대한 내가 알고 있지 못했던 그 다른 인생. 네. 물론 거기에는 좀 영화를 위한 그런 좀 기교도 있었겠지만은 그치. 모차르트에 대한 좀 뭔가 동정심이랄까요? 좀 그런 느낌도 좀 있었어요. 너무 어떤 음악과 천재적인 음악과 예. 외에 인간적인 면을 접근했던 것 때문에 보신 분들 많을 네, 거예요. 그럼요, 많이 예. 봤을 거예요. 음악 클래식 좋아하세요? 예, 제가 저는 뭐 특별한 장르 생각 안 하고요. 네. 클래식도 좋아하고 재즈도 좋아하고 뭐 그러세요? 판소리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요. 그러세요? 예. 악기 다루는 거 있으세요? 예, 피아노 조금 쳤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특히 모차르트의 음악이 가슴에 나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베이토벤을 더 좋아해요. 그래요? 예. 근데 베이토벤에 관한 영화가 없어서 조금 아쉬웠는데 네. 참 좋았어요. 두 번은 봤는데 네. 아무래도 첫 번 본 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네, 작은 오빠랑 같이 가서 본 영화 아마데우스 중에서 네. 이영애 씨가 가장 인상적인 곡이라고 했던 그 곡 한번 들어보죠. 모차르트의 교향곡 25번 1악장 듣습니다. 영화 아마데우스 중에서 모차르트의 교향곡 25번 1악장 들어봤습니다. 산소같은 여자 이영희 씨 모시고 내 인생의 추억의 영화 5편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영희 씨, 네. 참 체력이 아주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보니까 예. 참 보면 아주 건강하면서도 아름다운 그런 사람도 있고 그냥 비리비리하면서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많이 말랐죠. 아니에요. 참 건강해 보이고요. 예. 근데 생방으로 매일 아침 진행을 지금 TV 하고 계시죠? 단방송국에서. 네, 아침 방송. 예, 아침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생활한다면 보통 몸이 참 약해지기 마련이거든요. 네. 근데 건강에 배워가지고 혹시 무슨 운동 같은 거 하시는 거 있으세요? 예, 제가 운동을 하고 싶었는데 그만한 또 할 만한 기회도 없었고 그런데 생방을 하면서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수영을 조금씩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아침 생방할 때 힘든 건 없으세요? 물론 힘들죠. 제가 너무 예. 부족한 게 많고 그리고 시작한 지 제가 지금 한 4개월 됐죠. 1월 2일, 네. 1월 3일부터 시작했으니까 예. 그리고 생방이라는 게 2시간짜리의 종합 교양 프로이기 때문에 네. 뭐 제가 부족한 건 많은데 요구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예 많이 공부하고 있어요. 아직 의외의 상황 같은 거 많이 있죠. 생방이니까 네. 얼마든지 생기죠. 사고도 있었죠. 물론 사고도 사고, 있겠죠. 방송 사고. 방송 사고까지는 없었고요. 네. 근데 제가 처음 하는 입장이고 그런 아무래도 정각 6시에 들어가야 된다는 네. 그 시간을 네. 정확하게 지켜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보통은 한 4시 반까지 와서 준비를 하고 그래요. 새벽 4시 네. 반까지요. 네. 그런데 어쩔 때는 좀 늦잠을 좀 잔다든가 네.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한 5시 반에 온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면 뭐 거의 뭐 아무 생각 없이 준비를 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앞이 깜깜하죠.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사실 옛날에...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진 않아요. 옛날에 아침에 일기예보를 예. 해봐서 제가 알거든요. 그러시죠? 예. 아 그런데 네. 그런 얘기 참 재밌어요. 저는 사고 난 얘기, 저도 사고 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혹시 한 가닥만 얘기해 주실 수 없어요? 뭐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생방송이라는 게 네. 뭐 우리가 아무리 방송 사고가 있더라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고가 아니다라고 네. 만큼 그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방송 중에는 뭐 최성규 선배님이 잘해 주시니까 네. 저야 뭐 특별히 뭐 큰 부담을 안 느끼고 하지만은. 제가 뭐 아까 얘기했듯이 한 뭐 방송 한 20분 전에 온다던가 네. 그러면은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감기가 걸려가지고요. 예. 방송 중에 기침이 나오는 경우 잘 아실 거예요. 예. 그때는 정말 어쩔 수가 없죠. 예. 뭐 그 정도면 아무것도 아니네요. 제가 생방할 때는 멘트를 외워가지고 하는데요. 아 오늘은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하는데 순간 오늘은 날이 화창했지 하는 게 머리에 딱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구름이 많이 끼는 에이. 것이 아니라 해가 반짝 뜨겠습니다. 그랬으니 완전히 코미디였죠 뉴스가. 그런 경우도 많아요. 뭐 이영애 그리고 이런 아직. 경우도 있어요. 무슨 네. 뭐 이제 2부에서는 해외 소식 그리고 뭐 경제 소식 뭐 그런 소식을 다 들어요. 네. 각 종합 소식을 듣는데 이제 해외 소식에 누구누구 기자입니다. 딱 이제 멘트를 해야 되는데 네. 해외 소식이 아니라 아 다음은 지구촌 소식에 아니 지구 밖 소식에 누구누구입니다. 뭐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뭐 네. 밖에서 난리가 나죠. 저기서 스텝이 뭐 아니 근데 아니야, 아니야, 다들 아니야, 지금 막 다른 데 정신이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제 네. 멘트 하나 가지고 뭐 이렇게 뭐 신경을 기울일 만한 시간이 없죠. 그래서 다들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고 네. 나도 없던 일로 하고 나만 알고 넘어가고 그래요. 완전히 구렁이 담는 듯이 그렇게 되겠네요. 자, 이영애 씨의 내 인생 추억의 영화, 두 번째 영화는 뭔가요? 네, 한국 영화예요. 한국 영화요? 예. 어디 영화요? 겨울나그네. 아, 겨울나그네요. 지금 나그네요. 여름이 다가오지만은 여름이 다가올수록 그 겨울의 하얀 눈 다시 기억나고 그러죠. 네, 어떤 건? 아, 겨울나그네. 곽지균 네. 감독의? 그렇죠. 86년도 작품이었죠? 86년 벌써 그렇게 됐죠? 네. 저는 두 번 봤어요. 두 번 보셨어요? 네. 첫 번째는 어디서 보셨는데요? 둘 다 물론 영화관에서 보면 그만큼 감동이 크겠지만은 네. 그런 기회가 못 됐고 왜냐하면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때문에 네. 그때 미성년자 관람물가였죠. 맞아요. TV에서 봤는데 네. 이것도 아까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아마데우스처럼 그 곡이 너무 좋았어요. 음악이. 맞아요. 그렇죠? 잘 아시죠? 네. 슈베르트의 가곡 예. 보리수. 네. 그리고요. 그리고 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음악도 기억에 남지만은 겨울나그네라는 그런 제목에서 느낄 수 있듯이 남자 주인공이 강우석 씨였죠. 네. 네, 마지막 강서구. 아, 강서구 씨. 죄송합니다. 네. 앞에 PD분이 틀렸다고. 홍 PD가 예, 강서구. 맞아요. 씨요? 강서구 예. 씨였는데 그분이 나중에 투신자서라는 예, 신이 나와요. 예, 옆모습. 그런데 그때는 한창 제가 사춘기 시절이어서 그런지 그 옆모습이 너무너무 가슴에 닿았을 수가 없었어요. 아, 다른 남자 배우 옆모습이 멋있어서 이 영화가 좋았다고요? 예. 아. 아주 되게 우수어리고 그 표정이 지금도 아주 깊게 아. 와 닿아있어요. 우수어린 그런 남자 연 좋아하세요? 아니, 꼭 그런 건 아닌데요. 네. 제목하고 전체적인 분위기하고 그런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은 예. 제가 고등학교 때 한문 선생님이 네. 옆모습이 그렇게 멋있으셨어요. 네. 근데 그분도 네. 옆모습이 참 조각 같고 그런 좀 분위기 있는 느낌이 났거든요. 네. 꼭 그렇게 일치를 시킬 면은 없지만은 뭐 특별히 기억을 해본다면은 그런 경우도 있었고. 지금 듣고 계신 남자 청취자 여러분들이 지금 거울로 옆모습 보느라고 정신없을 것 같은데요. 자, 이영희 씨 네. 이상적인 남성형이라고 하면 남성상이라고 한다면 너무 진부한 질문일까요? 그렇다고 해서 꼭 옆모습만 멋있는 사람이 이상형은 아니고 네. 그렇다고 해서 옆모습이 멋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앞모습도 멋있는 사람이 있는데 꼭 외형적인 건 아니죠. 네. 제가 그런 말을 많이 받는데 느낌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모든 분들이 너무 광범위하다 와 닿지 예. 않는다고 얘기하거든요. 예. 근데 사실상 그런 이상형이라는 거는 딱 어떻게 틀에 박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순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 순간적인 예. 만남을 중시하는 분이군요. 네, 영희 씨. 겨울나그네에서도 음악이 가장 먼저 가슴에 와 닿았다고 하셨는데요. 그 음악 한번 들어보죠. 저도 네. 겨울나그네 하면 잊을 수 없는 음악이거든요. 그렇죠. 슈베르트의 가곡 보리수를 오늘 피셔 디스카우의 음성으로 들어봅니다. 우리 영화 안성기 씨, 강서구 씨, 그리고 이미숙 씨가 주연했던 겨울나그네, 곽주김 감독의 86년 영화 겨울나그네 중에서 보리수르 피셔디스카우의 음성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저희 애청자 중에서 전경준 학생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네. 거의 뭐 하이텔에다가 이영애 씨의 얘기로 도배를 할 정도로 많이 하세요. 정말 어떠신가요? 전경준 학생이라는데. 전경준 학생이에요. 바로 고맙습니다. 바로 이 보리수를 신청을 예. 해주셨는데 예. 항상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예. 이영애 씨가 매일매일 생활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보고 싶대요. 알고 싶대요. 예. 네. 어떻게 되세요? 그분은 제가 하루 일상생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냥 그분 생각을 저는 더 듣고 싶은데 저야 뭐 다를 거 없죠. 뭐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 뭐 아침 방송 끝나고 그래서 우선은 뭐 저처럼 틀에 박힌 생활하는 사람들은 정말 없을 거예요. 다른 분들이야 자유 시간이 있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야 일주일에 금요일까지는 생방송을 하고 네. 그리고 그 외에 생방송 끝나면은 생방송을 위해서만 생활을 하고 네. 그리고 금요일 끝나면은 또 제가 아침 드라마를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녹화 때문에 또 주말은 그 드라마를 위해서 주말을 또 보내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친구는 누구 만나는 시간이 있어요? 가끔 만나죠. 그러니까 만나더라도 친구가 여유 있는 주말 시간을 이용을 못하고 주중에 만나게 돼요. 네. 예. 남자친구도요? 남자친구도 그렇게 만났으면 좋겠는데 네. 제가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더 소홀해지고 남자친구도 없어지더라고요. 여자친구만큼이나. 남자친구들도 없어져요. 그러면 진짜 남자친구는 없는 것 같은데요. 자, 이 CF도 그렇고요. 연기도 그렇고 참 힘든 일인데 원래 전혀 다른 전공을 하셨죠? 동문학을 전공하셨죠? 예. 어떻게 해서 이 일을 하게 됐어요? 영화일, CF일? 영화일이요? 그거는 제가 영화일이 아니죠. 아니라 CF 먼저 시작했죠. 네. 제가.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때 여름방학 때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결코 우연한 거라고 얘기하진 않고요. 우선은 제가 호기심이 있었어요. 누구나. 아, 그래요? 우선 거슬러 올라가면은 제가 모델 일은 고등학교 때부터 했었고. 그래요? 어떤 모델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중3 때 끝난 다음에 고입 시험 끝나고 중간에 텀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봤던 아마데우스도 기억이 남고 또 그때 제가 그때는 지금은 폐간이 됐지만 여학생이란 잡지가 있었어요. 예, 예. 예 거기 표지 한번 했었고 오래 가지 못했죠. 그러니까 한 1년 채 못 돼서 그만했으니까 학업 때문에. 네. 그리고 대학교에 올라와서 2학년 때 자연스럽게 어떻게 제가 알고 있는 언니가 광고계통에 일을 하고 있었어요. 네. 저도 학비도 벌 겸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일도 할 겸 참 좋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기억해보니까. 팬들이 참 많죠. 팬레터도 많이 오고. 팬레터 별로 안 와요. 그래요? 주소를 예.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글쎄 뭐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그런데 저는 자세히 뭐 주소를 별로 알릴 기회도 없었지만은 그리고 그냥 저를 알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좋게요. 그냥. 네. 그렇군요. 근데 보면 항상 열성 팬들이 아주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예. 거기에 관련한 에피소드 없어요? 글쎄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뭐 저한테 무슨 말씀을 기대하시든지 모르겠는데 열성 네. 팬이라고 할 만큼은 없어요. 예. 근데 가끔 전화를 해주셔서 네. 이런 부분을 고쳐라. 그리고 예. 또 멀리서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학생들이 이제 한창 공부할 시간을 쪼개가면서 편지를 써주는 게 저한테는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좀 그렇죠. 아, 당연하죠.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친구들 있으면은 가끔 시간이 되면 제가 도서 상품권이나 네. 그냥 이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거 가끔 보내죠. 네. 그것밖에 못해서 미안해요.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 친구들한테. 이영애 씨를 보면요. 산소 같은 여자라서 그런지 참 그 성격도 깔끔한 것 같고요. 말씀하시는 것도 너무 부담이 없어서 제가 오히려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자, 세 번째 영화 얘기해 볼까요? 내 네. 인생의 영화 이영애 씨의 세 번째 영화 뭔가요? 세 번째 영화는 바로 가위손입니다. 가위손이요? 네. 저도 참 좋아하는 그렇죠? 영화예요. 네. 예. 그러니까 우선 가위손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시는 게 우선 내용이 너무 동화 같다. 네. 그렇죠? 그리고 저도 가위손 보면서 그런 느낌도 외에 네. 아까 겨울나그네에서도 강서구 씨의 그런 네. 옆모습이 멋있었다고 네. 얘기했는데 예. 여기 가위손을 쓰던 남자 주인공이 조니 데뷔요. 맞아요. 예. 네. 그 느낌이 너무너무 참 애잔했어요. 그렇죠. 예. 동화는 동화인데 아주 슬픈 동화라는 생각이 들었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가위손을 가졌으니까 너무 괴물 같고 너무 섬뜩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네. 전혀 영화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한 번도 들지가 않았거든요. 네. 가위손을 보고 나면 겨울날 눈 오는 풍경이 달라지죠. 그렇죠. 겨울 나그네도 그렇고 네. 다 겨울하고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때 언제 보신 거예요, 가위손? 이때는 가위손도 두 번 봤어요. 한 번은 영화관에서 보고, 네. 두 번째는 TV에서 얼마 전에 했었죠. 네. 예, 특집 프로를 했었는데, 대부분 첫 번째 본 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잖아요. 두 번째는 네. 좀 반감이 되기 쉬운데, 가위손은 안 그랬어요. 가위손은 네. 제가 두 번째 TV에서 볼 때 더 자세히 볼 수 있었고, 느낌 전달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예. 자, 그럼 그 가위손의 음악도 참 좋았죠? 네. 네, 타이틀 멜로디 들어봅니다. 팀버튼 감독의 영화 가위손 중에서 타이틀 멜로디였습니다. 이 음악이 나오니까 이영애 씨가 아, 이 음악 기억나요. 눈 뿌리는 장면에서 나왔죠. 막 너무 좋아하시네요. 맞아요, 네, 내 인생의 영화 탄소 같은 여자 이영애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네 번째 영화 얘기 좀 해볼까요? 네. 네 번째도 아주 환상적인 영화였어요. 네. 피아노. 피아노요? 네. 예. 제인 캠피온 감독의 영화. 네. 뭐가 그렇게 환상적이었나요? 이게 촬영지가 뉴질랜드라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예, 그런데 뭐 나라에 상관없이 그 전체적인 그 뽀얀 분위기가 저는 먼저 떠올라요. 네. 뽀얀 분위기 위에 그 피아노하고 그리고 그 피아노 음악도 너무 환상적이었고. 네. 전체적으로 정말 뭐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저한테는 기억에 남았던 네. 음악이었고 영화였고 네. 그랬어요. 뉴질랜드라고 하면 이영애 씨한테도 조금 낯이 익을 것 같아요. 예, 제가 CF 촬영차 작년에 한 열흘간 머물렀었죠. 어때요? 거기 풍경 정말 그렇던가요? 거기는 말 그대로 자연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오히려 영화 찍는데 그만한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요. 그 밀림? 숲속으로 네. 들어가 밀림이라고 하긴 그런가요? 숲속으로 들어가면 예. 막 정말 아주 네, 초록이 네. 초록물이 뚝뚝뚝뚝 떨어질 예, 것 예. 같은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느끼셨어요? 가이드북에 보면은요 네. 안내책자에 보면 그런 곳이 있거든요. 근데 안 가보셨어요? 있는데 찾아보려고 해도 그런 데가 없더라고요. 워낙 넓고 예, 그러니까 오지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예. 그 영화에서 또 주인공들을 잊을 수가 없죠. 예. 피아노에서 홀리 헌터 그리고 아역 배우 아나 파킨이요. 두 분 다 상을 받았지만은 예. 아, 그런 연기를 맡으면은 참 부담이 클 것 같아요. 잠도 안 오고 근데 어쩜 그렇게 연기를 잘했는지. 네. 그 남자 배우는 어땠어요? 남자 배우도 참 좋았는데 보시는 분들이 다 그러시더라고요. 여자 배우들은 다 좋아하는데 남자 배우 살이 쪘냐고. 그렇죠? 예. 참 연기, 좋았어요. 연기는 참 좋았는데 예. 벗었을 때의 그 몸매에 대해서 아직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예. 자, 피아노에서 인상적인 음악하면 뭐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네. 피아노 제목은 잘 모르겠어요. 떠오른 타이틀곡이 하나 있었는데 네. 그거에 대한 제가 기억이 깊게 남아서 악보를 제가 하나 구입을 했었어요. 그래요? 예, 타이틀곡 악보를. 예, 피아노 치신다고 하니까. 예, 쳐보니까 저는 그런 분위기를 못 내겠더라고요. 여주인공 홀리 헌터가 직접 연주를 했는데요. 자, 피아노 중에서 Sacrifice 들어봅니다. 하이틀의 송승호 씨 잘 들으셨습니까? 영화 피아노 중에서 Sacrifice 띄워드렸습니다. 자, 이영희 씨와 함께 내 인생의 추억의 영화 다섯 편 함께하고 있는데요. 어떤 영화 주로 좋아하세요? 이영희 씨는? 네. 저 우선 별로 안 좋아하는 것부터 얘기할게요. 네. 저는 특별히 뭐 너무 좋아한다거나 예. 그런 구별이 특별히 있진 않아요. 그런데 예. 모든 것에 그런가요? 예. 음악도 그렇고 특별히 내가 뭐 싫어한다거나 좋아한다거나 그런 네. 분명한 건 사실 없거든요. 네. 그런데 영화만큼은 제가 홍콩물은 별로 안 좋아해요. 홍콩 영화요? 홍콩물은 볼 때는 좋은데 뭐라 그럴까 뒤끝이 안 좋다 그러면 좀 그렇고 홍콩물은 그렇게 와 닿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해드린 곡도 그렇고 영화도 네. 그렇고 대부분 좀 가라앉는 분위기가 많았죠. 네. 해보니까 그런데 전체적인 분위기나 느낌으로 와 닿을 수 있는 깊게 여운이 남는 걸 더 좋아해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영애 씨한테 제가 이 방송 끝나고 좋은 홍콩 영화들 몇 개 추천하겠습니다. 홍콩 영화가 네. 다 나쁜 게 아니거든요. 아, 물론이죠. 그렇죠. 아, 그렇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예. 무협 영화, 그러니까 싸구려 무협 영화나 예, 예. 그냥 총만 쏴야 되는 영화들. 아, 그런 것도 가끔은 저한테는 이제 뭐 효과는 있어요. 그렇죠? 예, 기분을 북돋워주거나 예? 스트레스도 그런 건 풀어주고 예. 그런 건 있지만 대체적으로 저한테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기억에 남는다 그런 영화를 꼽으라니까 그런 영화가 많이 남더라고요. 예. 분위기 있고 예, 이영일 씨의 분위기도 그런 것 같네요. 자, 영화를 볼 때는 주로 누구랑 같이 보세요? 혼자 보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대부분 혼자 하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쇼핑도 그렇고 영화 그래요? 보는 것도 그렇고. 아니 남들이 가만히 둡니까? 혼자 다니면? 최근에는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네. 예. 아니 최근뿐만이 아니라 예. 옛날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네. 뭐 혼자 다니거나 아니면 예. 혼자 영화를 보거나 그러면 예. 주변에서 누군가가 말을 걸 것 같아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길을 물어보는 경우는 있었어요. 화장실이 어딥니까? 그래요? 이거 너무 예민한데요. 자, 이 영화 얘기를 쭉 해보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영애 씨라면 영화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굉장히라고는 뭐 어떻게 기준을 둘지 모르겠는데 네. 들어오긴 했었죠. 그래요? 예, 섭외는 뭐 몇 번 들어왔던 걸로 기억해요. 네. 예. 그런데요? 그런데 제가 아직 뭐 연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섣불리 아직 나서서 뭐 이거다 저거다 하기에는 아직 경험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드라마 네. 연기도 잘 못하면서 무슨 영화까지 제가 하기에는 아직 네. 부족한 게 많고 네. 연기자 입장이라면은 폭을 좀 넓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예. 그게 연기든 지금 뭐 어떤 진행이든 국한되지 않고 근데 다만 제가 아직은 연기에서는 드라마에서 이거다 싶을 정도로 좀 사고력을 키운 다음에 연기력을 키운 다음에 좋은 영화 있으면 하고 싶어요. 네, 영화를 네. 그러니까 안 할 생각은 없고요. 물론이죠. 연기한다는 입장에서 드라마, 연극, 영화 이렇게 따로따로 딱 금을 거놓고 한다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지금 진행을 그러니까 MC도 맡고 계시는데 그 MC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이죠.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거 아주 만족하고 있어요. 물론 네.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왜 연기를 하려면은 연기만 해야지 MC를 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좀 불리한 점이나 서로 뭐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 다들 인정을 하는데 우선은 핑계를 대자면 아직은 나이가 어리고 그만큼 네. 경험을 많이 쌓고 싶고 그리고 아침 방송 생방송 두 시간을 한다는 게 저한테는 아주 많이 공부가 되고 네. 느끼는 게 참 많아요. 사실 진짜로 그렇죠.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할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아, 마지막으로 네. 하나 여쭤보고 그리고 마지막 영화 얘기를 들어보죠. 네. 이영애 씨 아직 정말 나이도 어리고 앞으로 앞이 창창하신 분인데 앞으로의 뭐 그 먼 계획이라고 할까? 그런 걸 세워놓은 거 있나요? 일단 사회인으로 일하는 사람으로서요. 물론이죠. 계획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네. 참 슬픈 건지 좋은 건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계획이 좀 바뀔 수도 있고 네. 진로가 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우선은 지금 단기적으로 계획을 생각한다면은 지금 하고 있는 걸 정말 열심히 하고 싶어요. 생방송을 참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은 내가 끝난 다음에 참 만족하다라는 느낌일 정도로 연기와 지금 하고 있는 진행을 열심히 하고 싶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진로가 중간중간에 바뀔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더, 폭넓은 공부를 하고 싶어요. 이런 연기나 진행 안에서. 좀 막연한 얘기죠, 사실. 막연할 수밖에 예. 없겠죠, 또. 자, 그럼 마지막 영화 얘기 들어보죠. 네. 마지막 영화는? 라스트 콘서트입니다. 라스트 콘서트. 예, 지금 조금 전에 예. 들으셨던 피아노의 그런 분위기하고 그렇게 다르진 않죠. 네. 예, 피아노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라스트 콘서트는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던 그런 영화였어요. 네. 역시 이 영화도 음악이 참 좋았고요. 그렇죠. 예. 어떤 게 그렇게 인상 깊었던가요? 우선은 그것도 감수성이 예민했을 때 봤던 거니까 네. 이것도 사랑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결국은 이루지 못하고 여자가 죽었던 그런 기억, 그리고 참 순수했던 그런 여자 주인공의 기억이 남고, 그리고 나중에 그 피아니스트로 성공했던 그 남자,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프랑스의 배경이 참 뿌연 그런 안개 같은 그런 성도 기억에 남고, 영화하고 아주 참 대비가 됐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우영 걸 좋아하시는군요. 안개 낀 날 이영애 씨를 만나야겠어요. 자, 영애 씨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힘드실 텐데 여기까지 나와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옆에서 뵈니까요. 예. 정말 더 미인이세요. 여러분 화면 믿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라스트 콘서트의 테마로 이영애 씨와의 만남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오늘 천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가요? 안 드렸던가요? 중국 영화음악 베스트 모음집 CD를 받으실 분 지금 추첨했습니다. 추첨하니까 서울 강남구 논현동 동현아파트의 이주연 학생께 보내드리겠고요. 자, 이주연 학생 청담고 친구들, 특히 고전읽 기반 친구들과 함께 오늘 마지막 곡 함께 들어주시죠. 더티 댄싱 중에서 She's Like the Wind, 바로 주연을 맡은 패트릭 스웨이즈가 불렀죠. 자, 이 곡과 함께 홍동식 프로듀서 그리고 저 장훈님은 인사드립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She's like the wind through my tree. She rides the night next to me. She leads me through moonlight, only to burn me with the sun. She's taking my heart, but she doesn't know what she's done. I feel her breath in my face, her body close to me. Can't look in her eyes, she's out of my league. Just a fool to believe I have anything she needs. She's like the wind. I look in the mirror and all I see is a young old man with only a dream. Am I just fooling myself that she'll stop the pain? Living without her, I go insane. I feel the breath in my face, her body close to me. Can't look in the eyes, she's out of my league. Just a fool to believe I have anything she needs. She's like the wind. Feel your breath in my face,